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즈 마요, 말리, 앙골라, 니제르에서 강연회가, 브라질, 말레이시아, 타이, 알제리에서 용화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용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장군 70돌 성대의 경축, 백두산 총대로 빛나는 조국 등 우리나라 용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.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